너무 박자를 못 맞출까. 너무 어려우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동 씨. 네, 반갑습니다, 윤도현 씨. 오늘 의상이 네. 참 깔끔하십니다. 샀습니다. 야, 협찬이 아니고. 협찬이 아니고 직접 네. 샀군요. 그럼요. 그것은 그렇게 추측해도 되나요, 그럼? 뭘? 김제동 씨의 요즘 수입이 네?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네. 옷을 사면 밥을 굶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고. 네. 아, 어쨌든 간에 아주 깔끔한 네. 모습.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 정리되어가는 머리카락. 아, 네. 자, 오늘도 리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또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역시 또 오늘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예, 예, 음악 주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정현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이 친구 300일인데 어떻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법 없을까요?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참 아쉽네요 진짜. 네. 이런 아름다운 음악에 네. 이렇게 짧은 사연을. 아, 요즘은 그렇게 하나 봐요 진짜로? 예, 뭐 서로 챙겨주고 100일 때 같이 파티하고 뭐 200일 때 같이 파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네. 태어난 지 100일 때 뭐 이렇게 하는 건 봤어도 네. 친구 100일, 200일 이런 건 화나서 못 챙겨주죠. 저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네. 그냥 그런 그 건수를 만들어서 네. 그냥 뭐 한번 놀자 뭐 이런 거겠죠 뭐. 네. 근데 그럼... 이분은 그걸 좀 넘어가고 싶은 거죠. 아, 슬쩍 슬슬쩍 살짝 훌렁. 아, 재미없다. 정현준 씨가 첫 번째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관심을 보이세요. 그럼 안 부를걸요? 아, 이건 너무, 아, 이건 너무 위기의식을 자아내라 이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 300일이야? 예. 아, 그렇게라도 네 여자친구를 볼 수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 야, 이거 근데 굉장히 좀 섭지다다. 여자친구한테 관심을 보여서. 오, 야. 제 생각에는 네. 여자친구한테 관심을 보여도 안 되면 차라리 그 친구한테 더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예. 네. 오, 섬짓하네요. 섬짓하죠. 언제 봐, 우리? 네. 불쇠 사랑이라는 분인데요. 네.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오늘이 300일이구나. 그러고 보니 작년 오늘에 난 애인이랑 헤어졌었지. 하면서 눈물을 흩날리세요. 설마 선물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네. 같은 날인데 네. 여긴 참 기분 좋은 날. 네. 근데 본인은 헤어졌던 날. 네.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서 네. 좀 예. 동정심 자아내기. 그래도 선물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거고. 그래. 그건 그럴 수 그래도. 있는데. 그래. 너 그래 맞아. 아, 작년에 그랬었지. 근데 언제 올래? 뭐 이렇게 될 수 네. 있는 거죠. 이혜진 씨라는 분이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나를 만나면 어떤 커플이든 301일째 되는 날 깨진다. 그렇게 커플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분 리플을 달았어요. 예. 오, 산뜻한데 이렇게. 친한 분인가 봐요. 산뜻한데. 네. 네. 다음.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도 301일 돼도 선물을 꼭 받으려 하는 친구는 꼭 받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선물 사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그러고 오세요. 네,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 그러니까 네. 그 밑에 이제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연을 삐딱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하하라는 님이 리플을 다셨습니다. 예. 꼭 넘어가야 됩니까? 달려가세요. 꼭 어디 가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 밑에 네. 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 네. 요이 땅이라는 분이 아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경보는 안 될까요? 달리기가 좀 느린데 하하 이렇게 네. 올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런 걸 달면서 스스로들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리고 네. 막 웃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컴퓨터 자판 앞에 네. 앉아서 아 진짜 재밌어. 네. 어머 내가 했지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귀엽다 오늘. 귀엽다. 그 밑에 소세지 발가락이라는 분이 아이디가 굉장히 이제 아이디에 신경을 쓰는 게 소세지 발가락이라는 분이 경보를 하면 엉덩이가 흉하잖아요. 실룩거리지 말고 경보하세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밑에서 계속 많아요. 경보 그리고 달리기 마라톤 뛰어넘지 말고 짚고 넘어라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뭐 그런 건 이제 소개를 못하니까 네. 하여튼, 네. 그럼 제가 또 딴 거 네. 300일이 되면 오히려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챙겨준다고 깝죽대는 것이 더 눈치가 없는 겁니다. 꼭 이런 단어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꼭 챙겨준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라고 그러셨습니다. 뭐 굳이 챙겨줘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죠. 네. 네. 저도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네. 많이 저도 이분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리플이죠. 이분은 아이디가 이제 피 닦은 계곡이라는 아이디인데 왜냐하면 그 저번 주에 아이디 중에 하나 피 묻은 계곡이라는 아이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피 닦은 계곡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보고 이 아이디만 보고 리플을 달아주신 거예요. 예. 패러디 아이디가 많이 생겼군요. 예. 피 묻은 닭고기, 피 묻은 족발, 피 예. 닦은 계곡이. 그러니까 예. 원래 이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그 밑에 리플을 달았어요. 예. 허락 맞고 쓰세요. 법적 처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이거 잘못하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윤홍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윤홍구님이라는 분이 이제 리플을 다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신 분입니다. 예. 지금 초대는 받고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성격이면 초대 못 받겠는데요. 미리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겪어본 일인데 중얼하고 방법 찾았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는 받았느냐? 예. 그렇게. 예. 사실 그 지금 초대 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예, 만약에 진짜 이분 초대 안 받은 분이라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예. 이분이 허무하다기보다는 이 글에 리플을 달아준 우리가 더 허무하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야. 그렇죠. 네. 김재동 씨는 만나면은 이렇게 뭐 여자친구 만나면 100일, 200일, 300일 그런 거 다 챙기는 편이에요?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요.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꼭 챙기죠.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해줍니다. 저는 여자친구 만나면 굉장히. 그리고 지금 헤어졌는데도 전 솔직히 날짜 헤아립니다. 그건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7230 오늘 6일 정도 됩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헤어진 날짜를 헤아려서 어떻게 하려고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만일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 무서운 꼭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고 예.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아무도 안 오니까. 아니 김재동 씨 그럼 그때 뭐 챙기고 그랬을 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챙겨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하지만 뭐 그런 네. 거 많잖아요. 풍선은 네. 뭐 이렇게 차에 트렁크 열어봐. 그럼 풍선이 막 날아가고 거기서 꽃이 나오고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그냥 유치하지만 그거 했는데. 그냥 곧 나오고 100일째 되는 날 그랬고요. 200일째 되는 날에는 그 산에 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씩 헤아리면서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묘목 있잖아요. 그거 200송이 심었어요. 같이 이렇게 200송이 심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괜히 지금 기분이 네. 별로. 야, 아니 김재동 씨의 이 작은 눈으로도 굉장히 그 그리움이 느껴져요. 야. 저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근데 그 친구 300일이나 이런 것들은 잘 챙겨줘야 됩니다. 잘 챙겨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 나가면 또 여자친구의 친구들도 나오니까 예. 그걸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꼭 굳이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좀 더 멀리 보는 거죠. 아 이게 내 인생의 기회도 될 수 있다. 뭐 연인들끼리 어쨌든 뭐 네. 그렇게 100일, 200일 챙기면서 네. 그때그때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 거 그거는 뭐 괜찮은 거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자 김재동 씨 새로운 사랑을 빨리 만나서 100일, 200일 챙기고 7천 며칠 이런 거 안 세길 진심으로 바라 이제 그만해라. 분위기가 네. 굉장히 그 저를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만해. 저 다음 주에 사연 올릴 테니까 리플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